벌써 이 첫날 아직도 사랑은 가슴에 남아있는데 잊으려 지우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자꾸만 커가는 그리움 이토록 못 잊을 사람 왜 내가 보냈나 떠나지 마 가지 마 애원할 걸 붙잡지도 못하고 떠나지 마 가지 마 매달릴 걸 후회하는 바보 돌아와요 웃으며 와줘요 내게는 너 하나뿐이야 왜 내가 보낸다 떠나지 마 가지 마 애원할 걸 붙잡지도 못하고 떠나지 마 가지 마 돌아와요 웃으며 와줘요 내게는